최근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련영지구협회는 성명에서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중남지구협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의 조선일보, 중앙일보, 데일리 NK를 비롯한 악질 보수 언론들이 날마다 악랄한 여론조작 행위로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 도발을 일삼고 민족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만고지약을 더 쌓아가고 있다고 단죄했습니다.